내가 달리는 길은 love, love, love, love. 허나 그 길은 온통 dot, dot, dot, dot. 피할 수 없는 함정은 맘에 gop, gop, gop, gop. 마치 늪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난 작아져 사라져 가는 얼굴에 밝은 표정 내 거에게 흔들린 채 외면을 감아주고 두려워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때문에 내 밤을 세워 It's like the sun, yeah It's like the sun, yeah It's like the sun, yeah It's like the sun, yeah Say goodbye. Yeah.